당신의 책상에 화장실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다. 이런 뉴스 혹시 보셨어요? 뭐 내 책상만 그럴까요? 겉보기에는 참 그럴듯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실은 나는 더러운 곳이다, 지저분한 곳이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곳보다 더욱더 더러운 곳, 어디 책상뿐이겠습니까?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깨끗한 것은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죠. 하지만 깨끗한 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싫어요. 아주 오랜만에 우리 책상이나 한번 깨끗하게 닦아볼까요?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예전에 청취자 김양현 씨가 신청하신 바로 그 곡, 미술관 옆 동물원 중에서 로라 페이지의 Let There Be Love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에서 정말 내 주위의 것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그거 보면 우리는 그 달력에서 참 벗어나지 못하고 살죠. 가끔은 그것도 좋아요. 그 특히 방송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7일 단위로 이렇게 끊어져서 진행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게 방송을 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살다 보면요. 그런데요, 그 변기, 화장실, 그리고 깨끗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앞머리에서 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그런 시가 생각이 나네요. 저희는 시 제목은 이제 알려드리면 안 되거든요. 내 친구 엄마가, 친구 어머니께서 지하철 화장실 청소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부터 화장실에 갈 때마다 쉬할 때 안 흘리고 쉬를 하려고 애쓴다는 어떤 꼬마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시가 있는데,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같은 사람들도 조금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람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뭐든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저희 아나운서국에 조그만 분장실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화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분장을 하는, 화장을 하는 그런 분장실인데, 정말 지저분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이거 창피한 일이지만. 그러면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청소를 해 주시는데, 어느 날 그 아줌마 한 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딸이 지금 뭘 하고, 그리고 어디가 아프고, 그런 이야기 한참 나누다 보니까, 분장실 안에 거, 사무실 안에 있는 집기 하나도 정말 좀 깨끗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무심코 막 함부로 쓰던 것들이 그 아줌마의 얼굴이랑 이렇게 겹치면서, 이 아줌마가 나중에 오셔서 한숨 쉬시면서 이것도 치우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알면 알수록 좁아지고 복잡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매일 눈 뜨는 아침과 눈 감는 밤, 그 외에 다른 시간은 생각지 못했는데 내가 자는 시간에 이렇게 좋은 방송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하면서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의 김지영 씨,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셨는데, 정말요, 뭐랄까, 늘 눈 뜨고 늘 눈 감는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끼어 있을 때, 혹은 늘 가던 장소 아니라 다른 장소를 그냥 무심코 갔을 때, 이야, 세상이 달리 보일 때가 있어요. 김지영 씨, 저희와 이미 교신하셨으니 계속 찾아오시겠죠? 다음 곡은요, 최복순 씨가 신청하신 곡 준비해 놓고 있는데, 아 참, 자꾸만 잊어버리네. 저희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고요.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우편번호 150-600번 적어서 편지나 엽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사연은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앞으로 그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의 선물은요, 파라마운트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토끼 울타리 DVD와 원작 소설 세트인데, 이 토끼 울타리를 저희가 또 시사회로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거 작년에 개봉을 했지만 정말 아까운 영화였죠. 그냥 묻혀버린. 그래서 작년에 영화음악 청취자들을 꼽아준 불운의 명작 중에 한 편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2400km를 맨발로 도망친 어린 자매의 가슴 시린 감독 실화. 감동적인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토끼 울타리를 3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인사동 UIP VIP 시사실에서 시사가 있습니다. 시사회 당일에 참석하신 분들을 그분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토끼 울타리 DVD 등의 선물도 또 따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시사 그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최복순 씨 기다리셨죠? 최복순 씨가 신청하신 곡, 영화 물랑루스에 수록된 바로 그 노래 Elephant Love 들려드리겠습니다. 니콜 키트만과 이완 맥그리거, 이 주인공인 두 사람이 직접 불렀어요. Love is a many splendid thing. Love, lift us up where we belong. All you need is love. Please don't start that again. All you need is love. A girl has got to eat. All you need is love. She'll end up on the street. All you need is love. Love is just a game. I was made for loving you, baby. You were made for loving me. The only way of loving me, baby, is to pay a lovely fee. Just one night, just one night. There's no way, 'cause you can't pay. Leave me this way. I can't survive without your sweet love. Oh, baby, don't leave me this way. You think that people would have had enough? 면 I see it isn't so. No. Some people wanna fill the world with silly love songs. Well, what's wrong with that? I'd like to know. 'Cause here I go again. Moulin Rouge 중에서 두 주인공이 이완 맥그리거와 니콜 킥만이 함께 부른 Elephant Love Medley,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성악가, 이렇게 웅장한 이 목소리는 제이미 알렌이라는 성악가였습니다. 민동연의 DVD 만담. 네, 단편 영화 감독, 앞으로는 장편으로 데뷔할 아주 젊은 감독 민동연 씨를 만나서 DVD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민동연 감독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 DVD에 있는, 그 비디오로 봤을 때 그 영화와는 달리 DVD로 영화를 봤을 때 그 독특한 즐거움들을 발굴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영화 DVD 가져오셨어요? 예, 오늘은 얼마 전에 아직 개봉 안 했나요? 그 BPC라는 네. 영화를 이제 들고 나오실, 예, 팀버튼 감독의 에드우드라는 영화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에드우드 하면, 90년대 중반, 94년이었나요? 그 정도쯤에 그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니 데뷔 주연했었죠? 예. 예, 그 에드우드라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그 예전에 B급 영화들, B급이라기 하기보다도 더 이상했던 영화들. 그렇죠. F에 가까운. 예, 예. 만들었던 아주 독특한 감독 에드우드를, 그의 일들을 담은 그런 영화였는데요. 세상에, 저 팀버튼 영화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봤는데, 초기작까지 에드우드만 빼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에드우드가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팀 버튼의 정신 세계를 아우르는 만한 네.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드우드의 영화들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게 봐오고 네. 그런 이제 풍경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네. 그런 뭐 비틀주스나 이런 영화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요. 에드워드가 어떤 영화인지 아주 짤막하게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그 50년대 영화계에서 참 그 오손 웰즈가 있었다면 그 반대편에 있던 인물이 바로 에드워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늘 속에 완전히 가려져서 예, 뭐 어떤 이도 찾지 않고 이제 그 냉대만 봤다가 훗날 이제 그 매드베드 형제라는 사람들이 최악의 영화라는 것을 이렇게 막 선정하면서 네.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더 그때보다 더 후세에 더 곽강을 받는 감독이고요. 그 감독에 관한 정기 영화를 찍은 겁니다. 예, 예. 근데 이 감독이 굉장히 독특했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 여장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영화를 좀 길게 안 찍으시는 네. 예. 무조건 한 테이크로 끝나시는 예. 예, 그런 분들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예전에 좀 촌스럽고 이상하고 아주 기괴한 영화들을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발굴해내서 아주 열광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영화들을 또 이제 컬트라고 예. 몇몇 영화들은 그것이 컬트가 되기도 하는데 에드워드도 그래서 컬트가 된 그런 감독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 이 영화가 참 되게 재미난 거는 네. 컬트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메인스트림에 있는 팀 버튼이란 감독이 예. 컬트 감독이 메인스트림화 된 에드워드를 영화했다는 게 예. 제가 볼 때 좀 재밌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 에드워드의 DVD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 DVD는 저도 영화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싹 사놨는데 네. 솔직히 보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봤는데 참 이게 문제예요. DVD 많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사놓기만 하고 보질 않죠. 예, 이 막 그 구매력, 네. 이 뭔가 이 장악하고 이게 마치 3인 이게 내 영화인 양 하는 네. 이런 행태들이 예. 참 이 삶을 피폐하게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김에 다시 보셨다고요? 예, 이 김에 다시 봤는데 영화보다도 이 서플먼트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좀 그 눈여겨볼 만한 게 DVD를 딱 넣으면 이제 메뉴 화면이 뜨잖아요. 네. 그 메뉴 화면이 이 매드버드 형제가 에드워드 영화를 갖고 다니면서 순회쇼를 했었거든요. 네. 그 뭐 그 B급 영화들 사용하는 그 작은 극장들에서 네. 그 극장이 나와요. 네. 사람들이 막 들어가면서 앉고 그럼 영화가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메뉴들이 뜨는데 네. 한 메뉴를 선택할 때마다 막 팝콘 던지고 야유하고 막, 네. 막 스크린을 향해서 네. 그러니까 똑같이 에드워드 영화를 그때 봤던 느낌으로 이제 DVD를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재치 있는 구성으로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이 3대 서플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근데 이제 네. 뮤직비디오랑 그 다음에 이 영화음악의 악기를 소개한 테러민이라는 악기를 소개한 페이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메이킹 필름이 있는데 네. 이 세 개가 전부 이제 에드워드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이제 서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에드워드적 성향이라 예. 어떤 면에서 일단 뮤직비디오 네. 얘기부터 해볼까요? 뮤직비디오가 이제 참 당돌하게도 네. 가사가 한마디도 없는 그 스코어 음악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어, 그래요. 예, 아주 초현실주의적이고 네. 실험적인 영상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네. 그 영상의 기법들이 다 에드워드가 이전에 했던 것들 그러니까 예. 뭐 남들이 쓰다버린 필름들을 모아다가 네. 뭐 이중 노출로 이렇게 네. 여러 장면 보여주면서 네. 마치 막 블록버스터인 양, 예. 자기가 찍지도 않은 들소들이 뛰어다니고, 아하. 예, 뭐 그렇게 찍었고요. 그다음에 그 뱀피라라는 되게 유명한 캐릭터가 있어요. 이 네. 영화를 보시면 아시는데 이제 예. 그 뱀파이어 복장을 한 아주 섹시한 외모의 여자가 육감적인 여자가 나오는데 네. 그런 복장을 한 여자가 나와서 그 아 지금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예. 막 현란한 댄스를 하는데 네. 참 섹시하다기보다 참 우스꽝스럽고 네. 참 안타깝고 예. 안쓰럽게 이제 춤을 추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제 팀 버튼이 좋아하는 그 약간 기형학적인 그런 그 문양들과 네. 그 다음에 에드우드적인 그 여러 장면들의 교차 편집들이 보여주면서 그 독특한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이 뮤직비디오도 역시 그 팀 버튼 감독이 찍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인포메이션이 없는데 네. 아마도 막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네. 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3대 서플 중에서 또 하나 두 번째 테러민이라고 예. 아까 말씀하셨어요. 테러민. 예, 저도 그래서 테러민이 뭘까. 예. 이렇게 뭐 민동현하면 동현민 이런 것처럼 예. 이렇게 뭐 민테러 뭐 이런 네.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테러민이라는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이제 전자악기더라고요. 네. 근데 전자악기가 어떤 뭐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그 나무 상자에 네. 그 쇠 파이프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 그 쇠 파이프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네. 소리가 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예전에 보셨던 SF 영화들에서 외계인만 나오면 나오는 그 예. 소리들 있죠. 그게 이런, 바로 테러민인가요? 예, 그 저기 우와 하고 깔리는 소리. 예. 오. 예. 용하러, 그, 그러니까 이게, 예. 소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손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오. 두 손을 활용해서 하더라고요. 테러민요. 예. 굉장히 말씀만 들으면, 단순한 구조의 악기 같은데, 예. 아, 분위기가 묘하네요. 이게 그 에드우드의 쓰였나요? 예. 뭐 그니까, 하워드 쇼랑 팀버튼이, 예. 그, 50년대 SF 영화들에 주로 이 악기들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니까, 이 악기를 다시 한번 쓰고 싶다 해서, 이 러시아의 이 테러민 악기를 만든 이 손녀딸이 네. 이 악기를 직접 갖고 와가지고 직접 네. 연주를 해줬다고 합니다. 예, 그게 예. 이제 이 부록으로 그 예, 장면이 그렇죠.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작업을 했는지가 하워드 쇼가 인터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테러민 아티스트가 나와서 테러민 연주하는 법을 알려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좀 그것만으로 되게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예. 이 테러민이 지금도 쓰이나요? 어떤가요? 예, 뭐 지금은 아, 지금은 솔직히, 워낙 악기들이 막 예, 더 쓸 그 필요가 없겠죠. 뭐 예. 이렇게 컴퓨터로 다 되니까 네. 요즘 뭐 기타도 많이 안 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사라져간 악기를 볼 수 있는 예, 즐거움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자, 그럼 3대 그 부록 중에 또 하나 예, 메이킹 필름? 그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메이킹인데요. 네. 이 메이킹 필름 자체가 처음에 도살장에서 그 에드우드가 여장을 한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걸 찍고 있는 조니 뎁의 인터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 저는 에드우드라는 영화를 찍고 있는데 팀 버튼이랑 찍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들어가면 촬영 현장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좀 특이할 만한 게 그 되게 에드우드 영화는 이제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엉성하고요. 네. 실제로 제가 그 외계의 제 9호 계획이라는 영화에서 감명을 받고 외계의 제 19호 계획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외계의 그 9호 계획을 진짜 찾아서 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졸리고 예. 정말 못 만들었고 예. 근데 이상하리만큼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못 만들고 싶어 못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예. 못 만들어졌을 때 오는 그 에너지 진정성 네. 이런 게 담겨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되게 엉성한 영화를 되게 디테일하게 찍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이 네. 있는데 그 장면 할 때 입을 좀 더 벌려봐라. 네. 잠깐 다물어봐라. 아. 마치 무슨 그 홍상수 감독님 영화의 어떤 일상의 그 작은 부분을 캐치하듯이 네. 그렇게 그 무덤에서 뭔가를 캐치하고 계시는 그런 화면도 나오고요. 그 에드우드 감독이. 약간 이제 팀 버튼 감독이. 예. 팀 버튼 감독이. 예, 팀 버튼 감독이 이 에드우드의 영화를 찍을 때 엉성한 화면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서 찍으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아, 연기 지도를 하고 예. 되게 디테일하게 미술 세트를 찍고 예.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아, 이렇게 어눌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거구나. 그걸 의도대로 만든다면 뭐 네. 그런 생각도 들게 했고요. 예. 그리고 촬영장에서 너무 즐거워요. 네, 팀 버튼이 막 네. 박수도 치고 뭐, 예.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영화들이 찍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만 보셔도 아, 이 팀 버튼이라는 감독이 얼마나 이 에드우드란 감독에 대한 애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에드우드. 사실, 당대에 인정받지 못하고 야유를 받고, 심지어는 뭐, 골든 터키라는 그런 상, 그러니까 네. 최악의 영화를 제정해서 그 영화들을 보여주는 그 상에서 그 단골 감독으로 나왔던 네. 그 에드우드 감독을 발굴해서 거기에 애정을 담아서 다시 만든 영화. 팀 버튼 감독의 그 정신세계를 볼 수 있고 그의 영화 세계를 이해하는데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영화를 접하면서 그 메이킹 필름을 보고 거기는 뮤직비디오로 본다면 야, 이 에드우드 그 정말 그 종합판에 더 이어서 이제 팀 버튼 감독의 다른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렇죠. 계기가 네. 될 것 같네요. 이제 뭐 곧 BPC라는 신작도 이제 네. 선보이니까 네. 네, 여러모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나름대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민동영 감독은 어떠세요? 이 에드우드라는 감독의 영화를 예전 걸 하나를 보셨다고 했는데 예. 그 밖의 영화들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짧은 클립으로 이렇게 모아봤었고요. 제가 예. 이제 비주류 영화 사랑 모임이라는 예. 그 배드 테이스트라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배드 테이스트. 예, 온라인. 이상한 취미. 예, 나쁜 취미. 피터 잭슨의 예, 추종자들인데. 예. 예. 근데 지금 반지의 제왕의 피터 잭슨 때가 아니고요. 예전에 예, 뭐, 그 B급 이상한. 그렇죠. 고무인간의 최후 예. 뭐 이런 거 찍을 때. 그러니까 그런 류로 이렇게 세상에서 참 이렇게 그늘져 사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예. 이렇게 영화들을 봅니다. 그늘진 영화들만.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좋아하는 감독들이 뭐 에드우드, 예. 그다음에 뭐 피터 잭슨도 예전에는 참 그늘에 있었거든요. 그런 감독들을 복원해서 보고 그 한국 에로 영화의 또 이제 새로운 기운들 네.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참고해보고 네. 그런 데서 제가 이 작품을 또 접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제 작품에 한번 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예. 저는 정말 이런 분들이 그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소평가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못 만들고 싶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드는데 그게 참 안쓰럽게 못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오는 그 애잔한 그 이 뭔가 진정성과 감동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영화들이에요. 웰메이드 예. 영화 시대의 그 반대쪽을 달리는 우리 민동영 감독. 네. 열심히 만들어야죠. 예, 그럼요. 아, 이 에드우드의 DVD 그 부록들의 그 재미있는 부분들을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가시면서 어떤 음악을 한번 좀 소개해 주셔야죠. 예, 그 아까 설명드렸던 그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그 음악인데요. 네. 예, 제목은 에드우드입니다. 예, 이 곡 들으면서 저희는 또 민동현 씨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악이 있는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27시의 액터.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창밖엔 눈이 오고 있어. 첫눈이 오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길거리를 거닐어야 한다던데 난 편지를 쓸 뿐이야. 나 준아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내일은 할아버지 댁에 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낼 작정이야. 가게 되면 미리 전보를 줄게.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눈을 감아. 소똥으로 얼굴을 더럽힌다 해도 사그라들 줄 모르는 미소. 포크댄스를 추면 쓴글씨 날려보내는 살가운 눈인사. 첫사랑의 신혈에 들떠 공중을 향해 발을 굴리고 비오는 날 하루 종일 그녀의 집 앞을 지키는 순정의 소년. 능글 맞아서 사랑스럽고 여려서 더욱 무시무시한 이 남자는 조승우다. 까다로운 오디션 과정을 통해 임권택 감독이 뽑아낸 21세기 이몽룡은 과거 춘향전에서 보았던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풍채 좋은 도령이 아니었다. 초생딸처럼 휘어지는 선한 눈매와 작은 몸집. 그래서 유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새 시대의 이몽룡은 모든 이들에게 다소 의외의 선택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감독은 조승우에 대해서 방만함과 진지함, 지적인 면과 추상 같음을 겸비했다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춘향대연은 이 18 신인 배우의 첫 발걸음을 깐 영화제 레드카펫으로 순간 이동시켰다. 그러나 데뷔작으로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조승우는 섣불리 자만심에 몸을 놀리거나 조급하게 자신을 채찍질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몇 년 후 YMCA 야구단에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면서 자신의 데뷔작을 능청스럽게 재현하는 여유를 부린다. 마르시게 한 시간 앞당겼지? 알고 있었어? 왜 그러는 건데? 왠지 하루에 한 시간씩 더 빨리 사는 것 같잖아. 근데 태엽이 풀려서 좀만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가 버려. 넌 빨리 어른 되고 싶어? 당연하지. 누난 지금이 좋아? 글쎄. 햇빛 쏟아지는 창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책을 읽던 소년. 자전거 뒷좌석에 가만히 기대기만 해도 가슴이 싸해지던 첫사랑. 순정 만화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완이와 준하의 영미는 조승우라는 배우의 정확한 형태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짧은 스침을 통해 오랫동안 잊기 힘든 그의 채취를 맡게 된다. 라이브 스피커 켜. 도령복을 벗고 첫사랑의 기억 속에서 걸어나온 조승우. 영화 후아유는 비로소 그를 현실의 젊은이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데뷔 초부터 뮤지컬에 대한 꿈이 만만치 않았던 그가 오페라의 유령의 주인공마저 포기하고 매달린 후아유. 영화는 그만큼 욕심도 기대도 두려움도 많았던 작품이었다. 적당히 현실적이고 능청스러운 남자. 그러나 한밤에 라이브 콘서트를 펼치는 감동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 젊은이는 어쩌면 조승우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가장 자신과 닮은 솔직한 캐릭터였다. 그렇게 넌 누구냐라고 묻는 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은 비로소 조승우란 배우의 실체에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마음에서 혹은 정신에서 육체로, 육체에서 영혼으로 공명되는 소리. 그 심연의 울림에 반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묻는 말에만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형사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H의 연쇄살인범은 얼핏 양들의 침묵에 한니발을 본딴 듯한 역할이었다. 그러나 단정하게 자른 머리에 얌전한 걸음걸이, 정좌한 자세로 선문답을 던지는 이 살인자는 형사를 향해 뱀처럼 입맛을 다시는 렉터 박사가 아니었다. 그는 쓴웃음을 품은 인매와 선한 눈매의 부조화를 통해 공포감과 측은함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기묘한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곽재영 감독의 클래식은 조승우로부터 소나기의 소년 같은 순진무구함과 클래식 멜로 영화 주인공들에 지닌 섬세한 남성성을 뽑아냈다. 교실에서 시위 현장으로, 베트남전에서 마침내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유머러스하지만 비장한 흐름을 가진 러브스토리를 통해서 조승우는 비로소 희극과 비극을 자유자재로 오갈 줄 아는 유연함을 펼쳐 보였다. 류승범이 지닌 천방지축의 자유로움과 박해일의 예민한 우울함, 조승우는 그들의 맞은편 꼭지점을 차지하며 충무로 다음 세대 남자 배우의 트라이앵글을 팽팽하게 끌어가고 있다. 얼마 전 취하선의 한 프리를 끝내고 장군의 아들의 땅으로 귀환한 임권택 감독은 새 영화 하류 인생의 길벗으로 조승우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조승우는 지금 처음으로 얼굴이 아닌 미소가 아닌 온 몸으로 영화를 찍고 있다. 클래식한 감성을 뿜어낼 줄 아는 이 모던 보이는 이제 햇빛 부서지는 산틀에서 내려와 말랑말랑한 교실의 온기를 벗어나 50년대 명동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하류 인생의 거친 풍랑 속으로 부지런히 발을 옮기는 중이다. 오늘 27시의 액터 조승우를 만나면서 들어본 곡들은요. 영화 춘향대원 중에서 메인 테마 사랑가였습니다. 소리 조상현, 북 김형환이 맡았고요. 이어 들으신 곡은 와니와 준하 중에서 피터 폴 앤 메리의 Gone the Rainbow, 김영철 씨가 예전에 시청하신 곡이었어요. 그리고 후아요 중에서 영화 속에서 그 형태가 조승우가 기타를 치면서 부르던 곡이 사운드트랙에는 형태 라이브라는 제목으로 담겨있는데요. 긱스의 짝사랑, 윤종신의 환생, 그리고 나미의 유혹하지 말아요. 이 세 곡의 가요를 아주 짧게 짧게 이어서 부르 모은 곡이죠. 최현진 씨, 송혜영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곡, 클래식 중에서 한성민의 사랑하면 할수록, 청취자 박경원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그 둘 사이의 사랑이 서로 간의 절대적인 구원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화 사막 읽느라고 정작 빌 머레이와 스칼렛 요한슨의 표정과 제스처를 놓쳐서 너무 아쉽긴 했지만요 하면서 대전 중구 산성동의 이영석 씨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중에 한 곡 듣고 싶다고 하셨죠. 대구 수성구 법무일동의 황수은 씨가 신청하신 바로 그 곡을 들려드렸는데 그 빌 머레이가 극 중에서 부른 팝송의 가사가 좋던데 제목 좀 알려주세요 하셨죠? 그 빌 머레이가 영화 속에서 팝송을 두 곡을 부르잖아요. 그 노래방에 가서 그게 한 곡이 More Than This였고 또 한 곡이 Peace, Love and Understanding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 그 락스 뮤직의 More Than This가 아니었나 싶어서 그 곡 들려드렸습니다. 참고로 그 노래방에서 스칼렛 요한슨도 노래 한 곡을 부르는데 그 곡은 바로 Pretenders의 Brass and Pocket이었어요. 참 우리 귀에도 익은 그 팝송들을 배우들이 함께 불렀었죠. 황수한 씨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군중 속의 고독을 이 두 배우가 아주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의 이문동의 아가씨. 제가 그 이름 안 불러드려요. 저번 편지에서도 자기 이름 부르지 말라고 해주셨죠. 그런데 굉장히 그 고전적인 이름을 갖고 계신 우리 단골 애청자 여러분 편지를 늘 편지를 써 보내주시는데 편지지 좋네요. 뭐 언니가 그냥 유치한 편지를 사가지고 줬다고 하는데 뭐 언니 괜찮네요. 참 그 젊은 감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아가씨가 요즘에 진로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다음 주에 졸업식인데 그래서 마음이 더 무겁고 겁도 나고 그렇다고 하셨어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는 오라는 말이 없고 샛길에서는 오라고 손짓하고 참 졸업을 앞둔 분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정말 많이 놓여있죠. 그런데 우리 이 아가씨는 그래도 아직은 도전하고 또 도전하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런 기백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가고자 하는 길 여러 군데에서 모셔가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쵸? 힘내시고 그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서울 강북구 수요오동에 늘 편지와 엽서를 보내주시는 배은주 씨가 제 건강을 위해서 이 곡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야 이 곡이 어떤 곡일까 전 했는데 한번 들어보면 글쎄요 힘이 불끈불끈 나는 곡일까요? 엽기적인 그녀의 주제곡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그 곡 준비되어 있죠 지금? 예, 그 곡이 뭐죠? I believe. I believe. 참, 그러게 말이에요. I believe랍니다. 자, 이 곡과 함께 저희 FM 영화음악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왜 아인커피가 생각이 날까? FM 영화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전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면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 눈물 없이나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돌아올 그대. 내가 아파할까봐 그대는 울지도 못했겠죠. I believe 흐르는 내 눈물이 그댈 다시 내게 돌려주겠죠. 자꾸 멈추란 내 눈길 속에서